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려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새해에 즈음하여 수단공화국 대통령 오마루 하산 아후마도 알 바시루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2017년 새해에 김정은 동지와 가족 그리고 조선인민에게 행복과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김정은 동지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